오늘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.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우연히도 그렇게 마주쳤습니다. 떨리는 손을 주머니 속에 감추고 떨리는 목소리는 웃음으로 대신했습니다. 잘 지내냐는 그의 안부에 저 고개만 끄덕일 뿐 하고 싶었던 수천 개의 말들 중 단 한마디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. 안녕 하고 뒤돌아서 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나는 또 한 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. 잘 지냈어? 아픈 곳은 없지? 밥은 잘 먹고 다니니? 우리 함께 찍었던 사진들은 다 버렸겠지? 사진은 추억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구겨버리는 게 아니라 다 태워 없애야 되는 거래. 가끔 내 생각도 하니? 혹시 후회하고 있지는 않니? 미처 하지 못했던 하고 싶었던 말들을 혼자 집으로 걸어오며 하나 둘씩 툭툭 내뱉어봅니다. 한동안 고장나버려 이제 다시는 나올 것 같지 않던 눈물들도 한두 방울씩 함께 말입니다. 그와 잠시 마주쳤던 그 짧은 몇 분이 며칠 전 이별했던 그날로 나를 돌려놓았나 봅니다. 지금뿐입니다. 약속할게요. 지금 흘리는 이 눈물에 마지막 남은 나의 마음도 함께 담아 모두 흘려버리고 이제는 놓아야겠죠. 사랑이라 믿고 싶지만 당신에게는 한낱 미련에 불과한 이 마음의 끈을 말입니다. 행복하세요. 당신을 잊겠지만 우리 사랑은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.